늘 그대 곁을 맴도는 숨결처럼 나 그대의 곁에서 향기가 되어줄게요. 그대 짙은 어둠에 잠 못 들을 때면 그대 손 꼭 잡고서 계속 바라봐 줄게요. 우바람 좋은 날 서늘한 의자에 앉아 수줍게 입맞추던 그날의 우릴 기억해요. 우 햇살 좋던 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닐던 나대근 골을 걸을 때면 사랑해 그대를 사랑해요. 시간이 흐르고 서로가 변한데도 두 손 꼭 맞잡고 그대 곁에 있을게. 나 평생 그대 곁을 지킬게. 그대 힘들어 지쳐 기대 고플 때면 나 그대의 푹신한 베개가 되어줄게요. 그대 많은 상황 속 나도 힘들 때면 그대도 나처럼 꼭 내 곁을 항상 지켜 겹치던 날 우수에 젖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시가 되어준 그날처럼 우는 꽃 오는 날 손눈길 함께 거닐며 생기던 서로의 발자국 볼 때면 그대를 사랑해요. 시간이 흐르고 서로가 변한데도 두 손 꼭 맞잡고 그대 곁에 있을게. 나 평생 그대 곁을 지킬게. 평생 그대 곁에 나 평생 그대 품에 나 평생 그대 곁을